여름 산들 파란 고운 모래 스칠 때 검은 머리 큰 미녀의 아웅치마 어여뻐라 꽃가마 나는 하나다야 차라리 모를 것을 젊은 날에 그 행복 가슴에 못 박고서 약속한 운명 아래 맑은 순정 보람 없이 비둘기에 깨어진 꿈 풀잎 뽑아 입에 물고 말하라 바다 물결 보았는가 갈매기 때